팝스 뉴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인원 급증으로 수업 운영 형태가 변경됐습니다. 11월 24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내용은 인원 상관없이 모두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도정될 경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 6시까지입니다. 대상은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 예정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행사 보조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학부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근무 기간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0 산학협력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은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지속됩니다. 참여 대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산업계 관계자 등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김승민, 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 선고와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인 박사방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17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19일 연수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해경은 A씨가 확진되자 그가 근무하던 경비 함정을 폐쇄 조치했고 밀접 접촉자도 자가격리 토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업체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백신의 자료를 미리 건네받아 선제적으로 안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제치고 국내 첫 접종 백신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해외 수입 백신보다 공급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모임 취소 및 자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결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